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어조는 너의 풍경 흑백 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